지고 갈 빗줄이가 못 된다면 내가 그대가 되고 그대가 내가 되어 우리가 강물 되어 흐를 수 없다면 무엇하리 무엇하리 무엇하리 무엇하리 날 다 함께 바닷가에 닿는